마저 고마운 사람. 그대가 있으니 사랑입니다. 그대 인연입니다. 그대 하늘이 주신 선물 같은 사랑. 운명입니다. 그대 가끔은 눈물입니다. 고마운 사람. 눈물이 나도 그대 나에겐 전부입니다. 아픈 그리움마저 고마운 사람. 아픈 그리움마저.